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에게 보이신 거룩한 계시의 뚜껑을 우리에게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하여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빛으로 일깨우사 우리로 그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미천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거룩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연약하고 건고한 심령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무기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누추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놓으신 거룩한 계획과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마음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지난주에 9절을 다 설교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9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속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러한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 그랬죠? 무엇이었다 그랬죠? 죽으셨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그 주님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속을 얻게 되었고 인간은 죄를 지을 뿐이지 그 죄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서 책임을 지셨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체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배우는 거 하니 대속이 말의 대속이 아니라 죽음의 대속이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고 생명이신 그분이 수치를 당하다 마지막에는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생명이신 그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피땀 흘리며 주님이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병든 자들을 찾아 나서시고 그리고 고통하는 자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마음을 푸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할 때에도 인간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면서 떨어뜨리면서 아버지 앞에 충심으로 매달리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간악한 병정들 앞에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모욕과 그리고 천대와 핍박을 당하시면서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가시미 열리관을 쓰고 그리고 홍포를 두르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실 때에도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속은 주님이 완전히 죽고 나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스스로 범죄할지언정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죽음이 아니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었던 그 우리의 옛 형편과 그분의 그 거룩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리심을 얻게 된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복음을 말하자면 십자가는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는 말하기를 우리가 정직하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자. 이게 정직한 복음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이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십자가에 관한 글을 매만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날은 복음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도 별로 커다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영적인 삶, 신앙생활의 요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그리고 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요 그리고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 지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나를 오늘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참된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없이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자기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얹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그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괴로워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기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을 얼마나 기쁘게 전하고 있습니까? 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정신이 부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불꽃으로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간순간 죽음의 각오를 지닌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삶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주목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이 사라진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책의 모서리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이곳으로 전파되는 동안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순교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성경이 세태에 걸맞게 금박으로 칠해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라지고 복음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고 다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호의호식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 무슨 번영이 있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잃어버린 신앙들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말이죠. 너무 온상에서 자란 것 같고 말하자면 야생초와 같은 강인함이 없단 말이죠. 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여기 맨 처음에 개척할 때 누가 화분을 사놓으라고 헌금을 해서 양재동에 가서 제가 꽃을 사오지 않았겠어요? 나무, 지금도 그 나무가 보고 싶은데 말이죠. 나무 아주 괜찮아요. 멋있어요. 이만한 큰 나무에 이파리가 쫙 달려있는 나무인데,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말이죠. 하도 오랫동안 이 지하실에 있으니까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집으로 싣고 갔죠. 그래가지고 해가 잘 드는 데다가 탁 갖다 놨어요. 이틀 만에 샥 말라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나무를 판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그딴 나무를 주냐고 말이죠. 햇빛에다 갖다 놓으니까 다 말라 죽더라고. 지하실에 몇 달 있었냐 그래서 뭐 석 달인가 넉 달 있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이지 넉 달 동안 햇빛을 하나도 못 봤는데 그거를 조금씩 내놔야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그냥 갖다 놨는데 그게 벽에 나냐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내가 바보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우리 신앙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번지름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써내면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말이죠. 아,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뭐 무슨 직분을 맡았네, 무슨 뭐 3대째 믿네, 5대째 믿네 그러는데 그게 완전 콩나물 신앙이요. 그냥 응달에서 그냥 어떻게 간신히 비리비리하게 자라가지고 뭔가 사생결단을 요구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면은 신앙아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룩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화요일, 토요일 전도팀이 나가서 열심히 동네 누비면서 전도하잖아요. 한번 나가면은 그물로 담아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랬으면 벌써 우리 교회 1,000명도 더 됐어요. 네? 안 그래요. 그물을 치면 어떤 고기는 작아서 빠져나가고 어떤 고기는 미꾸라지처럼 반질반질해서 빠져나가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인간들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삶으로는 아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강인함이 가득해 차 있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강인함을 거룩한 강인함으로 꺾어내는 일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 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생사일판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그렇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하고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들이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걸어가야 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 무엇인가 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고난 앞에 눈물을 흘렸으면 그 다음엔 삶이 무엇인가 거룩한 결의에 넘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허허 저래도 좋고 허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래도 좋고 죄도 좋고 악도 좋고 타협도 좋고 또 그렇다고 은혜도 싫은 거 아니고 그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결의에 넘치는 삶을 우리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하고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주님을 위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난에 부딪히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가다가 이 일이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대부분도 결국은 보면은 인내와 끝까지 매달리는 집착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은혜가 떨어진 가운데 냉랭하게서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문제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전면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생사일판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신앙적인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가지고 오리무중의 안개와 같은 세상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기다랗게 말하자면 우리의 종교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린 그런 시시하고 후줄근한 삶 살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의 놀라운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마치 하늘을 나르도록 지음받은 갈매기가 아침 저녁이면은 배 위에서 집어던지는 그 생선들의 내장이나 쓰레기 주워 먹으려고 서로 머리를 시뻘겋게 쪼면서 덤벼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 끼 두 끼 먹을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찾는 것이 없는 그런 동물과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 수가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쳤노라. 그걸 보면서 매일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얼굴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린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때 당신의 목숨을 아버지 앞에 바쳐야지만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주님은 돌아갈 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회피할 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권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부흥의 마지막 물을 마신 분이죠. 그분의 책은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사서 읽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책 같은 거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풍부한 십자가의 깊은 감격 속에 사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 중심에는 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식상하고 메마른 그 십자가가 그분들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고 주님이 거기서 죽으신 죽음을 볼 적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대속의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보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언제든지 죽을 정신으로 일평생을 사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순교보다 어려운 것은 순생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정신으로 살아있는 사람, 십자가의 정신으로 한 번에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을 오래도록 사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살도록 십자가 앞에서 매일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걸림돌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거침돌이 될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의 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가 죽음이 부자와 악한 자들의 무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과 함께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 갖는 보편적인 효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그 구속의 효과는 빈부나 귀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과 상관없이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효과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가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내다보았지만 바울은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유대인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나 빈부와 귀천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그를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알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감격으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며 산 복음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까?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너그럽고 관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빈부나 귀천에 도덕적인 악함과 선함에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효과는 미쳤습니다. 대속의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갔다가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나같이 특수한 인생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룰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하지만 저 설교는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고 내 사정은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저런 일반적인 설교로는 특수한 내 사정을 터치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보편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대답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을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확신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길가에 풀빵을 굽고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아줌마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좋은 승용차 타고 비서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몇백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외제 승용차 뒤에 누워있는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귀부인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 믿어? 성경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넌 아무것도 아니다. 예? 멸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 뿐이다. 믿겠느냐? 네,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보다도 더 존귀하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유한 사람에게나, 연약한 사람에게나, 도덕적인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사람들이.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말이죠. 정말 나옵니다. 그렇죠? 돈도 있고 나는 너무 가난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모든 보편 사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게 나를 만들어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늘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이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악인과 같이 되고 부자의 묘실에 누일 것이라고 하는 이 예고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으신 주님의 효과가 미쳐서 이미 구원받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는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감격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감격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서 주님이 빈부나 귀천과 상관없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고 건지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도 복음 전파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가를 시험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공로를 전하기 위해서 아파트 앞에 서거나 경비실 앞에 서거나 가게의 문을 두드리거나 닫힌 문을 벨을 누를 때 그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보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들이 쉼없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죽음을 통해서 건져내시기로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삶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속적인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이 어떠한 태도로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셨던 그때의 온유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애의 시기 모든 가운데 시종일관 온유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줏대없고 소신없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투철하지 않은 그러한 바보 비슷한 삶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온유함은 거룩한 단호함과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분명한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신의 본분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주님의 부드러운 성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였습니다. 주님은 시종일관 이런 온유함을 간직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유 없이 분을 내거나 격정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사람을 향한 미운 감정에 에워싸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생애 사시는 동안에 내내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온유함은 특별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체포와 신문과 처형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온유하신 성품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읽으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한거하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장래와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결되기를 고대하시면서 그는 온유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할 죽음의 순간에 이런 온유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격이나 혹은 주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지상적인 성품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온유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죽는 것이 어리석은 도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는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넘치도록 불평도 많습니다. 넘치도록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은 넘치도록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급기야는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이때에는 당신이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히 온유함으로 자기의 원수들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십자가를 져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도 더 또렷하게 인식하고 계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체포와 신문과 처형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잠잠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남이 지지 않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온유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잠잠하십시오. 주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특별히 잠잠해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삶을 살 때는 매우 잠잠해져야 됩니다. 매우 온유하여져서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이 일하고 돈 많이 내고 일 많이 하면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게나 있습니다. 나는 있고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 눕고 다녀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더라.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웃고 다녀도 뒤에 십자가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 졌는지 알고 싶으면 조용한 시간에 교회당에 나와서 혼자 눈물로 통곡할 때 뒤에서 무슨 기도 하나 엿들어봐요. 그러면 다 알아요. 참 그렇게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하, 저 집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구나.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그리고 얼굴도 미남이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게 다래요. 그게 고생. 응? 남편도 신앙생활하고 다들 잘하는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해서 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도 아내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병이 들어서 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병든 사람도 없고 모든 게 좋은데 그 성질이 나빠가지고 말이야. 맨날 하나님 앞에 의도맞고 터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그것이 또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없는 게 없어요. 한 1년 반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그 얘기 참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게 너무 공고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을 불평했대. 하나님 제해 보십시오. 제 십자가는 저렇게 쬐끔한데 내 십자가는 너무 커요. 그리고 불평을 했더니 그날 밤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더래요. 그래서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죽을 땐 안 되는데 어디 데려가시려니까 보여줄 게 있다. 데려갔는데 천국 근처에 갔더니 큰 창고가 있는데 정말 잠실 올림픽 경기장보다 더 크더래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창고인데 십자가 창고예요. 근데 어디부터 그냥 큰 십자가부터 작은 십자가까지 다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 어저께 기도할 때 네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투덜댔는데 거기 어디다 벗어놓으라. 벗어놓으니까 살 것 같아. 그러나 얘야, 어차피 나 믿는 삶은 십자가 안 지고 못 사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골라와라. 그래서, 주님 이게 정말입니까? 야, 그럼 정말이지.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라본 거야. 여태까지 십자가는 너무 컸거든요. 너무 무겁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봤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십자가를 하나 골랐어요. 네. 조그만 십자가를 하나 골랐어요. 큰 십자가를 하나 골랐어요. 가벼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 종류별로 분류가 돼 있더래. 가벼운 십자가,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예쁜 십자가, 거친 십자가. 그래서 이제 하도 무거운데 질려서 가벼운 십자가를 골랐더니 짊어지니까 막 이 정도만 가지면은 80이 아니라 160년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이제 한번 걸어보는 거야.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이걸로 바꾸겠다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걸어오다가 보니까 가벼운 건 틀림이 없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땅에 끌려서 도대체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갖다 걸어놓고 아 약간 무거워도 이 쬐끄만 십자가 휴대용 십자가를 지면은 그럼 괜찮겠구나.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는 진짜 요만한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골라가지고 어깨에 맸는데 아 이거는 말이죠. 또 뭐야. 어떻게 무거운지 조그맣긴 한데 그래도 뭐 나중에 표딱지를 보니까 박달나무 십자가를 어떻게 무거운지 도대체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두고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크기도 작고 가벼운 십자가를 메면 되겠구나. 여기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래요. 크기도 작고 가벼운 십자가. 그러면서 혼자 말하기를 세상에 말이야 어떤 놈은 큰 거 지고 죽을 고생하고 어떤 놈은 이렇게 가벼운 거 지고 나도 이거 한번 쳐봐야 되겠다. 딱 짊어지니까 크기도 작고 가벼운데 날라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진짜 네 가지를 십자가를 찾았다는데 아 예수님 앞에까지 걸어와가지고 막상 이걸 지겠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야 말이죠. 여기 옹이가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그게 이게 등을 누르는 거야. 이게 찌르는 거예요. 그것도 벗어놓고 수백 개를 만지작거렸는데 하나 좋은 걸 찾았어요. 딱 맞아요. 그거를 아 이제 됐다. 이제 이거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게 일평생 자기가 치고 살던 그 십자가들이에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임을 입증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어병 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그걸 먹었습니까? 많이 먹은 사람은 주님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고난스러울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주님이 얘야 너 십자가 지고 너무 고생하지.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도 하셨는데 뭐 이까지 갖고 그러십니까? 주님 저 신경 쓰지 말고 저 딴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무렇게나 삶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주님이 생명 내어주셔서 구원받은 몸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 일이 없나이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산 사람들의 삶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 오실 때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지는 모두 풀의 꽃과 같이 떨어져 버리고 뱀풀과 같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주 앞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깨닫고 얼마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고난의 기회,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기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위해서 시련을 당할 기회,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그 우리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누구를 위해서 살고 또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 죽을 사람들로 주님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모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세상에 영하여 세상 사람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따라서 고난의 정신을 쥐고 그렇게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잠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온유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고난을 안으로 안으로 감사함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의 인내와 온유도 함께 배워서 열심히 일하고 가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한만 맺힌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 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안일한 삶을 버리고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인격적인 거룩함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만 그게 진짜 성도들이 아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숙명적인 사랑에 매여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찬송하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이하고 안이라는 신앙들을 주님이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앞에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시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고난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이 속죄함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여 이 시간에도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십자가를 지고 온유함으로 이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결의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 위에 살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신앙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손으로